깊이들 살아온 인생 꽂히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Let's go 10개월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다 세상을 향한 저 발을 딛는 순간 퉁퉁 부은 얼굴과 통통한 손발 누굴 닮았을까 나 웃음꽃이 핀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난 이제 가족들의 지혜라 커다란 축복 아래 아장아장 걷던 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아빠 엄마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쏟아녔지 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랑에 눈 떴지 어찌나 달콤했던 그날의 첫 키스 아침 에서보다 촉촉했던 너의 입술 사랑도 잠시 수눅이나 현실에 부딪혀나 밤을 새며 쏟아내던 코피 코피 뿔린 멍하진 이제 대학 새내기 1년이나 다녔을 깡통대가 날 불렀지 코피들 살아온 인생 꽃이들 살다 주저없이 값진 일이지만 어머니는 울었지 대한의 건나 너면 그 누구나 한 번쯤은 치러야 할 관문이겠지만 분산에서 너와 헤어지기 싫어 울며 밤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 손에 이별 통보 편지를 들고 연병장을 뒤로 걷는 흉창 부고 제대와 동시에 집안 꼴은 엉망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시된 상황 어렵게 구한 직장은 철이 없던 학창 시절 선생님의 수학 문제처럼 안 풀린다 상승과 추락 롤러코스터 탄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구슬픈 인생사 전세금을 마련하니 사랑이 없다 사람은 찾았는데 연애하면 퇴짜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이듯 살다 등산의 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나니 꿀맛 같던 신혼도 잠시 아이 낳고 나니 더욱 무거워진 아버지란 위치는 돌덩이를 치고 사는 자리 돈 천원 아끼겠다고 대학교 식당을 전전하며 먹던 정신 맛은 아주 허당이었지만 어쩌리 때이른 퇴근께 천원짜리 과자 사들고 집 들어서네 문나래를 보안되는 토끼 같은 자식 호두과자를 어찌나 맛나게 먹던지 이놈들을 보니 더 빨리 뛰어야지 쑥쑥 걸어가는 나만의 공주님 집을 마련하고 이제나 허리 좀 필까 했더니만 결혼 자금에 도둑이 핀다 평생 본 돈을 다 내주고 보니 내 마누라 머리 위에 내리 하얀 소리 꽃피들 살아온 인생 꽃이들 살다 좀 마누라랑 살갑게 살려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고 자식놈들 찾지 않아 설렁하니 내 맘도 손주녀서 재롱보니 다 풀리고 용돈을 주는 재미에 하루 이틀 살다 보니 관습에서도 우라고 손짓하고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해 내 하염없이 눈물